톱스 뉴스. 국가 기후변화 포럼에서 2021 기후변화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자로 국내 소재 대학교의 학부생입니다. 신청 기간은 4월 1일부터 23일까지로 선발 인원은 총 3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생 지원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연구원에서 제4회 도시연구 발표 공모를 진행합니다. 팬데믹과 도시를 주제로 공모 주제와 관련된 업무 연구를 수행하는 모든 사람들의 연구를 공모받습니다. 공모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구지원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맥쿼리에서 2021 한국 맥쿼리 청년 리더 양성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대학생 1, 2학년을 대상으로 우수한 청년 인재를 선발해 청년 인재에게 장학금 및 다양한 리더십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원 기간은 4월 16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생 지원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양대학교에서 하브루타 디베이트 대회를 개최합니다. 하브루타 지정 도서 중 한 권을 읽고 하브루타 방식으로 진행하는 토론 대회로 총 상금은 370만 원입니다. 대회 일시는 5월 28일 금요일이며 신청 기간은 4월 12일 월요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포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모든 다중이용시설 관리자,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기본 방역수칙이 5일 0시부터 적용되는데 이에 업주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강화된 방역대책이 시행됐지만 물, 무알콜 음료를 제외하고 다중시설 이용 시 음식 섭취를 제한하는 것에 반해 칸막이가 있는 PC방에서는 음식 섭취가 가능하다는 점 등 예외사항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명부 작성에 있어서는 모든 이용자가 작성을 해야 한다고 안내를 하긴 하지만 너무 바빠서 계속 명부를 확인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업주들은 이용자 과태료는 10만 원인데 업주 과태료는 300만 원인 지금의 정책이 업주에게 방역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박광석 기상청장이 온난화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게 뚜렷하게 수치로 드러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온난화가 이대로 계속 진행된다면 여름이 거의 4개월에 육박하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기상청에서 1922년부터 벚꽃 개화 시기를 관측한 이래 올해가 가장 이른 개화로 서울의 벚꽃은 3월 24일에 피었습니다. 또한 전국 평균 기온의 새 평년값은 12.8도로 10년 만에 0.3도 올랐고 1980년대보다 0.9도 올랐습니다. 울산과학기술원 유니스트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연구진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세계 최고 효율을 경신했습니다.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태양광 발전 단가를 획기적으로 낮출 것으로 기대되는 차세대 전지입니다. 이들은 태양광을 전기로 바꾸는 효율이 25.6%에 이르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개발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이 전지는 합성이 쉽고 저렴해 태양광 발전 원가를 낮출 것으로 기대됩니다. 학교폭력 가해자 사실이 밝혀지며 자숙 중인 프로 배구 선수 이재영, 이다영이 피해를 주장한 폭로자를 고소할 예정입니다. 지난 5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이 자매가 폭로자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입니다. 폭로자의 주장 중 일부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겠다는 취지에서입니다. 이 자매 측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이로 인한 피해가 크기 때문에 오해를 바로잡고자 관련 증거 수집을 이미 마치고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4월 6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최민아, 기술의 김용성, 담당의 민다연이었습니다.